줄 알았지. 너와 모든 것이 닮아서 그런 나를 모르고 다가서는 그 애를 상처 때문에 나는 피했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 애와 가까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은 점점 알 수가 없어 두려움이 앞서 있는 착각에 너의 이름을 불렀지. 우연히 그의 옆모습을 볼 때면 왜 넌 목이 메일까. 저 하늘에서 긴 잠을 잔 너이기에 I miss you, I miss you. 알 수가 없어 두려움이 앞서